시작해요 우리의 시간 난 당신을 믿을게요 그대에게 난 반한 것 같아 말은 안 했지만 너무 멋져 보여요 그대에게 난 반한 것 같아 말한 뒤에라도 후회하진 않을게요 한 것 같아